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에서는 2017년 아시아 육기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을 위해서 3일 평양의 옥류관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.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인 전광호 내각 부총리, 관계부문 일꾼들, 선수, 감독들과 가족들이 연회에 참가했습니다.